우리나라에서 올해 보물국토관리 총동원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됐습니다. 각지에서 보물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여러 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수많이 심었으며 245km의 도로 기술 개건과 840km의 강바닥 파기 그리고 80여 정보의 호안님 조성이 질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여러 지역에서 농업 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 정리 사업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